시편 13편, 14편에는 시인의 깊은 탄식이 드러납니다. 거의 모든 시편이 그렇지만 이두 편에서 다윗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불신앙의 세력들과 외로운 싸움을 해야만 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이 싸움이 피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우리에게 만약 이런 싸움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질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13편은 이 상황 속에서 성도의 마음이 눌림을 당하지만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기쁨에 이르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1, 2절은 탄식, 3, 4절은 기도, 5, 6절은 회복된 믿음의 노래입니다. 다윗의 탄식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숨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 잘 숨으십니다. 그러나 혹독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마치 어린 아기를 데리고 엄마가 하는 숨바꼭질 놀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안전합니다. 아기는 엄마를 보지 못하지만 엄마는 아기를 항상 보고 있습니다. 엄마가 안 보이면 울다가 엄마를 발견했을 때그 기쁨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종종 자신을 숨기십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주님을 찾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3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때에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므로 결국 여호와께서 나를 후대하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6절 고백처럼요. 성도는 마음에 번민하고 고통합니다. 하지만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2절에 보여줍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이때 자신의 영혼을 살피면서 기도하는 게참 중요합니다. 자신의 영혼과 죄악을 돌아보지 못하면서 환경이 바뀌기만을 바라거나 위로만 받으려고 하는 것은 기도할 때 정말 조심해야 할 위험한 태도입니다.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2절과 4절에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데 아마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시므이가 저주하고 욕하던 것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표현이죠. 다윗은 소망과 내세에 대한 기대로 죽음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 너무나 낙심해 있으니까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는 또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비록 성도가 낙심할 수 있고 낙심에 빠질 수 있지만 계속 기도하라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께 구한 게 뭡니까? 그가 구하는 것은 사실 믿음이에요, 지금. 그는 주님의 인자하심, 헤세드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황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견딜 수 있는 믿음. 그것이야말로 이 상황을 우리에게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피할 길로 가게 하시는 것 이상으로 놀라운 힘 아닙니까? 그 믿음은 그의 영혼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편은 영적 무지와 불신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답답한 마음을 표현해 줍니다. 불신은 영적인 무지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1절에 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 사상은 도덕적인 타락을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영적 무지와 불신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각이 있는 자를 찾으시지만 한 사람도 보지 못한다고 2절과 3절에 말합니다. 그 지각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한 자다라고 4절에 말합니다. 그 무지의 열매는 행악이죠. 행악은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에게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5절에 말씀한 것처럼.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인데, 이게 히브리어 표현으로 보면 두려움을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이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절대 이겨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두려움의 실체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이죠. 이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려고 애쓰지만 하나님을 결코 떨쳐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인들 속에 계십니다. 의인은 이런 무지와 불신의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신비로운 방식으로 자기 백성 중에 거하시죠. 무지한 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계획을 좌절시키려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피난처가 되시기에 그들의 노력은 허사가 되고 맙니다. 다윗의 소망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궁극적으로 이루실 구원을 완성해 달라는 거죠. 7절 기도처럼 이 소망의 믿음이 다윗으로 하여금 불신 세상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두 편의 시를 살펴볼 때 다윗은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두려워했지만 결국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자신감을 회복하는 걸 보여줍니다. 기도는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는 기도는 결국 성도의 영혼의 기쁨을 회복시켜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계속해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내려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유일한 피난처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숨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음만이 불신과 무지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주님께 믿음을 주시기를 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저희들도 이 불신과 무지로 가득한 세상 살아가면서 참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그 속에서 때로 낙심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저희가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저희에게 어떤 상황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